나의 뮤즈. 우리 둘이 편해 완전 살찌네. 너와 몸이 완전 착착 감기네. 영원히 넌 숨을 다 써샤내게 변기야 나 봐봐 오고 파기 오 봐봐. Just 말아줘 제발 너.